HUBS. 나만 알고 싶지만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어. 안녕하세요, 다락이들. 이제 날씨가 많이 더워져서 다락방도 여름맞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시원하게 커튼도 바꿔보고 청량한 느낌이 가득한 인테리어 소품들도 몇 개 놓아봤답니다. 마음에 드시나요? 제가 다락이들을 맞이하는 건 참 오랜만인데요. 중간고사 휴방에 제 담당이 아닌 날들까지 포함하니 안 본 지 한 달도 더 됐더라고요. 저 많이 보고 싶으셨죠? 놀랍게도 오늘이 제가 운영하는 다락방의 마지막 날입니다. 저도 믿기지 않는데요. 다락이들을 맞이할 설렘에 다락방을 매일 꾸민 게 엊그제 같은데. 그래도 아직 감성에 젖기엔 일러요. 제가 운영을 안 할 뿐이지 다락방은 계속 운영됩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다락방 잊지 마시고 들러주세요. 슬슬 더워지는 초여름까지 저희 다락방은 다락이들이랑 함께 할 겁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거리를 가져올지 엄청 고민이 많았어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이 다 없어졌거든요. 저만 알고 있을 법한, 그런데 너무 좋아서 알리고픈 것을 생각해내는 건 너무 어렵답니다. 그래도 몇 날 며칠을 고민해서 다락이들과 나눌 이야기를 가져왔으니까 끝까지 들어주셔야 합니다. 노래 들으면서 조금 늦는 다락이분들을 기다려볼까요? 러블리즈의 여름 한 조각. 저번 주에는 돈가스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그날 다락방 지킴이가 돈가스에 진심이었거든요. 오늘은 음식 말고 다른 것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5월 하면 어떤 달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날씨도 좋고 연휴도 많고 괜히 마음도 여유롭고 학교 축제도 있는 바로 축제의 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휴 때부터 시작해서 5월 한 달 동안 정말 많은 축제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콘서트부터 여러 가지 야외 행사까지 다 놀러 다닐 수도 없을 정도죠. 그중 제가 알려드릴 행사는 바로 반포 무지개 분수입니다. 지금부터 여름까지만 볼 수 있는 반포대교의 분수인데요. 형형색색의 불빛도 나오고 노래도 나오는 그 분위기가 정말 매력적인 행사라고도 볼 수 있어요. 분수쇼와 함께 그 앞에는 야시장이, 그 밑에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가 열립니다. 다양한 재미거리를 한 번에 느낄 수 있는 알찬 곳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물론 여러 한강공원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뚝섬 한강공원에서는 드론쇼나 정원 행사를 하기도 하고 여의도 한강공원에서도 야시장을 열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많은 행사 중 제가 굳이 반포 무지개 분수를 고른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바로 저의 추억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다 말해드리려면 이야기가 길어질 테니 잠시 쉬었다가 알려드릴게요. Boy, have I told... Little Mix의 Holiday. You put the sun up in my sky when it's cold. You pull me closer, so hot it's like the middle of July. What happens? Don't taste so. Let me lay you down. Nothing better than your skin on mine. Skin on mine. I've been looking for the feeling, looking all my life. Will you give it to me every time? Can we make it all night? We don't stop all up on my body, babe. Ooh, touch me like a summer night. You feel like a holiday. Ooh, up all night. We don't stop, feel up on my body, babe. We're just dancing the night away. Boy, you feel like a holiday. So I'ma let go. Have I told ya? You give it to me like no other guy. We got that heat, yeah, like this summer. And that's why I'm so glad I made you mine. Wanna have a little taste, so let me lay you down. Nothing better than your skin or mine. I've been looking for the feeling, looking on. Just dancing the night away. Boy, you feel like a holiday. 그 전에는 고등학생이기도 했고 서울에 살지 않았거든요. 작년에 그 분수쇼를 보기 위해서 대학 친구들과 함께 한강공원에 갔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친구들이 대학교에서 처음으로 사귄 친구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이 친구들과는 아직도 잘 지내고 있죠. 저희 3인방의 별명은 옆구리인데요. 왜 그렇게 지었는지 기억도 안 나지만 그때도 옆구리라는 카톡방에서 약속을 잡고 갔었답니다. 막상 도착하니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반포 한강공원까지 가는 길이 꽉 막힐 정도였습니다. 잔디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사람들이 촘촘히 앉아 있었는데 저희는 그 사이에 낑겨 앉았어요. 그래도 꽤 앞쪽이어서 분수가 매우 잘 보이고 시원했죠. 당연히 사진도 찍었는데 워낙 웃음이 많아서 제대로 나온 사진은 한 장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좋다고 그 사진을 인스타에 올리고 치킨을 먹었던 기억이 있네요. 사실 분수를 집중해서 보고 즐긴 시간은 길지 않았어요. 분수의 아름다움보다는 좋은 사람들과 갔기 때문에 예쁜 추억으로 남은 것 같아요. 지금도 그때 찍은 사진들을 보면 웃음부터 나옵니다. 다락이들도 이번에 소중한 사람들과 가보는 건 어떨까요? 아마 기억에 남는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You can never sleep in traffic. 조로의 Manners. I know cause I try asking. Now I see through your habits. Just like gadgets. You tell me with the two hands. I'm too bad. 반포 한강공원의 매력에 대해 더 알려드릴게요. 반포 한강공원에선 반포 무지개분수뿐만 아니라 축제도 동시에 열립니다. 먼저 반포 무지개분수는 오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30분 간격으로 즐길 수 있어요. 조명과 함께 분수가 나오기 때문에 돗자리 깔고 맛있는 걸 먹으면서 보기 딱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딱 맞춰 가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 때나 저녁 시간에 가면 쉽게 볼 수 있답니다. 그리고 만약 5월 일요일 날 갔다면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를 볼 수 있어요. 5월 12일에는 그 유명한 한강 멍때리기 대회를 진행하고 6월 2일과 23일에는 한강 런페스타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축제들과 행사가 잔뜩이니 될 수 있다면 일요일에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낮에는 행사를 즐기고 밤에는 분수를 감상하면 일주일 동안의 피로를 다 풀 수 있을 겁니다. 아, 그리고 아쉬운 소식도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갔을 작년에는 반포 한강공원에서 야시장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 야시장 위치가 광화문 푸드마켓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아쉽지만 이번 연도에는 반포에서 야시장을 즐길 수 없어요. 그래도 맛있는 음식은 시켜 먹어도 충분하니까 시간 되시면 꼭 한번 다녀오세요. 가까이에 있는 뚝섬 한강공원과는 또 다른 느낌이랍니다. 폴킴의 한강에서 빌어요. 저희 라디오의 코너 행복을 빌어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행복을 빌어요 코너에서는 오늘 나만 알고 싶지만 모두가 알았으면 하는 것으로 소개해드린 것이 가장 필요한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반포 무지개분수는 한강에서 행복한 밤 시간대를 보낼 수 있게 해주죠. 이런 무지개분수가 지금 딱 필요하신 분들은 아마 새내기 분들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새내기 때 첫 대학 친구들과 가서 좋은 추억을 만들고 온 만큼 새내기 다락이 분들도 가서 좋은 추억 쌓고 왔으면 좋겠어요. 많은 인원에서 가는 것도 재밌겠지만 저는 소수를 추천드립니다. 3, 4명이 가장 적당할 것 같네요. 사람이 북적거리고 앉을 수 있는 자리도 넓지 않기 때문에 정말 친한 사람들끼리 가면 재밌을 거예요. 그리고 밤에 가면 좋기 때문에 오후 수업이 끝나고 나서 슬슬 가면 딱입니다. 그러면 수업이 끝나기도 전에 벌써 재밌고 신나더라고요. 물론 다음날 1교시는 없어야겠죠. 분수랑 사진 찍는 것도 필수랍니다. 플래시를 켜고 찍으면 나름 인스타그램 감성이 가득한 사진을 건질 수 있어요. 아, 물론 새내기인 다락이들도 추억 쌓기에 좋은 곳입니다. 저는 이번에 중학교 동창 친구들이랑 갔다 왔는데 여전히 좋더라고요. 그래도 그 설렘으로 가득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건 새내기 때뿐인 것 같습니다. 10cm의 봄눈. 가려진 오랜 시간이 우리를 다시 불러와. 어느 곳에 있어도 그 끝은 항상 너인 걸. Cause I'm falling slowly in love with you. 오랫동안 기다려온 너는 봄이야. Cause I'm falling slowly in love with you. 다시 지워진다 해도 Oh my life is you. 다시 또 꿈을 꾸는 나. 어떤 순간이 와도 난 너를 찾아갈 거야. Cause I'm falling slowly in love with you. 오랫동안 기다려 I'm falling slowly in love with you. 오랫동안 기다려온 너는 봄이야. Cause I'm falling slowly in love with you. 다시 지워진다 해도 Oh my life is you. 아기들, 오늘 시간은 어땠나요? 지금 당장 떠나기 좋은 반포 무지개 분수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솔직히 반포 한강공원은 역과 거리가 멀어서 갈 때마다 귀찮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래도 막상 가면 예쁜 분수가 마음까지 시원하게 해줘서 다음에 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아직 반포 한강공원을 한 번도 안 가본 다락이가 있다면 이번 여름에는 꼭 다녀오는 것을 추천할게요. 한 번쯤은 꼭 갈 법하답니다. 점점 날씨가 더워지고 있는데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은 지금 빨리 놀러 다녀야겠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벌레들도 가득하고 땀이 줄줄 나는 한여름이 다가올 것 같으니까 노는 데에도 박차를 가해야겠습니다. 이제 나만 알고 싶지만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어는 여기서 이만 문을 닫아보고자 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도 나만 알고 싶지만 모두가 알아줬으면 좋겠는 것들로 가득 채워보자고요. 저는 여기서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지만 제작부의 다른 PD들의 이야기는 앞으로 계속된답니다. 앞으로도 애정이 듬뿍 담긴 것들을 많이 가져올 테니 다락이 분들은 이 다락방을 잊지 말고 찾아와 주세요. 지금까지 PD 김다인, 엔지니어 이준서, 그리고 저는 아나운서 김준영이었습니다. 좋은 오후 보내세요. HUBS